주야했었지. 어릴 적부터 나내 눈물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아. 넌 몰랐었니? 그런 내 마음 안녕이란 그 말보다 다른 할 말 있었니? 나